이렇게 넌 날 볼 때마다 환히 웃어주는지 참 신기해. 말한 듯도 그렇게 바라볼 때면 나를 웃게 하는지. Baby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돌만의 순간을 담아 모두 내 달아 정한 빛들로 이 밤이 비추고 시작거린 듯 숨소리가 행복한 시간이 따라 흘러나와 우리는 말없이 바라봤지 그 시 We make it love you 하나씩 채우는 꿈 너무 아름답지 마치 우주처럼 고스려 결국 끝내 눈 오겠지 늦더라도 고향의 품에 수많은 별이 금빛처럼 빛나고 지금 우리의 화사한 모습에는 못 미쳐 목소리 지치면 토닥여줄게 천천히 눈물 닦아 happy ending 기다려 Baby 두 눈앞에 다시 지는데 나란히 끝이 가볼까 지금 멀리 해 손을 꼭 잡고 Time to